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호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니어 나가자의 전문을,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과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 점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 우루가 올렸습니다.